동화 한국어 버전. 그게 왜 필요해? 아주 먼 옛날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7명의 아이를 둔 평범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형편은 썩 좋지 않았죠. 아빠는 우체국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아주 적었거든요. 반면 엄마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돈도 잘 관리했죠. 그녀는 착했으며 모든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유일한 문제는 지나치게 구두쇠라는 점이었죠. 그녀는 당장 필요하지 않으면 무언가 살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습관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게 왜 필요해? 7째이자 막내로 태어난 딸 한시는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한시는 춤추고 노는 것을 좋아했죠. 하지만 엄마의 말에 자주 낙담하곤 했어요. 집안의 다른 형제 자매들은 오로지 스스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자랐어요. 오직 한시만 빼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고 일곱 아이들은 모두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이 파이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엄마, 우리 초콜릿 케이크도 만드는 게 어때요? 제이미에게 줄 양말, 엘렌의 새로운 학교 교복. 됐다! 꼭 필요한 건 다 준비했네. 나는 반짝이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제일 기대돼. 한시의 말을 들은 언니 오빠들은 더욱 신이 났어요. 엄마! 엄마! 크리스마스 트리는 언제 장식하나요? 트리? 내 생각에 올해는 딱히 크리스마스 트리가 꼭 필요한 것 같지 않더구나. 얘들아, 트리는 없을 거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이렇게까지 구두쇠처럼 굴지 않아도 돼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반드시 살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빠는 자리를 떠났고 엄마는 매우 화가 났죠. 크리스마스에 트리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고 트리를 사지 않겠노라 다짐했죠.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그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까지 냉혹하게 행동할 리가 없잖아요. 그는 당연히 트리를 사게 될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아이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중에서도 한시가 제일 슬퍼했죠. 시간이 흐르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아이들은 점점 더 우울하고 시무룩해졌어요. 아빠는 너무 바빠 일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엄마는 이를 알아채고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죠. 트리를 사는 게 맞으려나? 아니야. 트리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엄마는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고 마침내 트리를 사지 않기로 결심했죠.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됐지만 한시는 매우 우울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한시는 자신의 집에도 예쁜 장식과 전구들로 꾸며진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길 간절히 바랐거든요. 이건 불공평해. 엄마가 트리를 안 가져오신다면 내가 하겠어. 그리하여 한시는 집으로 가는 대신에 숲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가장 완벽한 트리를 찾겠노라 다짐했죠. 숲으로 돌아간 한시는 곧장 트리를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쓰러진 나무를 발견한 한시는 그걸 들고 가려고 했죠. 하지만 거대한 나무를 들기에 한시는 너무 작았어요. 이런. 이 나무로 트리를 만들면 딱 좋을 텐데. 누구든 날 도와주러 왔으면 좋겠다. 바로 그때 나무 구멍에서 커다란 다람쥐가 나타났어요. 다람쥐는 한시를 보다니 홀짝 뛰어내려왔어요. 한시는 깜짝 놀랐죠. 안녕하세요, 다람쥐님. 다람쥐는 뭔가를 찾는 듯 하더니 이내 도토리를 건넸죠. 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 줄 듯 말 듯 장난치는 다람쥐를 보며 한시도 웃었어요. 개구쟁이 다람쥐네요. 있잖아요. 혹시 이 거대한 나무를 옮기는 거에 도울 사람이 있을까요? 다람쥐는 그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부탁이에요. 당신은 정말 착한 다람쥐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자 다람쥐는 웃으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두 다리로 서서 큰 소리로 누군가를 불렀죠. 그렇게 하면 누가 오는 거예요? 다람쥐가 우리를 부르네. 우리를 부르네. 한시는 수많은 난쟁이들이 나타나서 매우 기뻤어요. 아무래도 다람쥐가 트리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기 위해 그들을 불러낸 듯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나무에 걸어놓을 크리스마스 장식들도 예쁘게 준비했겠지? 아니요. 옛날에 쓰던 장식은 망가졌고 엄마가 새 장식도 사주지 않았어요. 그거 참 안타깝구나. 그렇다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안 그래? 그럴 순 없지. 우리가 만들어주자. 다람쥐야, 너도 같이 도와줄 거지? 그리하여 난쟁이들과 다람쥐는 그 자리에서 곧장 도토리, 솔방울, 그리고 열매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끈에 달아 나무에 걸 수 있게 했죠. 자, 이제 만든 것들을 모두 모아서 너희 집으로 가져가 볼까? 가자, 가자! 한시는 신이 나서 웃었어요. 그녀는 무거운 트리를 등에 얹어 운반하는 난쟁이들 옆에서 종종 걸음으로 그들을 따라갔죠. 한시, 너는 집에서 7째이고 저 아래 7번가에서 살고 있지? 그렇지? 오, 어떻게 아셨어요? 우린 다 알아. 그리고 숫자 7은 행운의 숫자라는 것도 알지. 그래서 한시, 네가 아주 특별한 아이인 거야. 너 혹시 7 곱하기 7은 뭔지 알아? 몰라요. 7이 두 개 있으면 14가 되는 것밖에요. 그건 답이 뭐예요? 아직 안 배웠거든요. 7 곱하기 7은 바로 49란다. 이건 행운의 주문이니까 꼭 외워두렴. 그러는 한편 한시의 엄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해는 저물어 가는데 한시는 집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한시는 평소처럼 친구 집에 간 걸 거야. 내 정신 좀 봐. 분명 곧 돌아오겠지 뭐. 한시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트리를 운반하는 난쟁이들을 따라 숲속을 걸어갔어요. 작은 숲속 친구들은 그들의 은신처에서 고개를 내밀고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죠. 귀여워라. 안녕, 작은 토끼야. 이내 그들은 한시의 집에 도착했고 날은 벌써 어두워진 후였어요. 때마침 눈도 내리기 시작했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트리 장식을 시작해볼까, 친구들? 그렇게 트리 꾸미기가 시작되었어요. 다람쥐는 나뭇가지 사이사이를 뛰어다니며 솔방울과 도토리를 걸었어요. 난쟁이들은 열매를 가져가 마법을 부려 그것을 아름다운 빨간 양초로 바꿔놓았죠. 트리가 정말 아름다워요. 트리는 정말 이제 아름다웠어요. 난쟁이들과 다람쥐가 열심히 장식한 덕분에 이제 트리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봐야겠어. 꼭 가야 해요? 곧 크리스마스가 될 테니까 우리도 가족들과 그 순간을 만끽해야지. 그럼 잘 있어, 한시. 언젠가 또 만날 수 있길 바라. 그날 밤 가족들은 아빠가 집에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트리가 없다는 사실에 매우 슬퍼하고 있었고 그러한 아이들을 본 엄마 역시 매우 우울했죠. 아빠 왔다! 내 소중한 가족들! 근데 왜 이렇게 다들 슬픈 거야? 한시만 빼고 말이야. 여보, 저 크리스마스 트리는... 하지만 아이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본 엄마는 죄책감을 느끼더니 이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요. 나는 정말 트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 안 샀는데 내가 정말 미안해요.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밖에 아주 아름다운 트리가 있던데요. 아하, 혹시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이를 들은 아이들은 신나게 달려나갔어요. 모두들 그 신비한 트리를 보고는 깜짝 놀랐죠. 솔방울은 은색으로 변해 있었고 도토리는 작은 금색 방울들로 바뀌어 있었어요. 양초는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며 트리 꼭대기에는 작은 금색별이 반짝였죠. 와, 오늘은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니? 예! 네, 그렇네요. 엄마는 트리가 어디서 생겨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이 크리스마스 기적에 감사했어요. 그녀는 행복해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깨달았고 앞으로 다시는 구두쇠처럼 굴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리고 다음 날 한신은 그녀의 언니 오빠들에게 난쟁이와 다람쥐에 관한 얘기를 들려줬어요. 아이들은 감사 표시로 커다란 케이크를 만들어 숲으로 향했죠.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불러내지? 아, 그들이 알려준 행운의 주문이 있어.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그걸 외치면 나타날 거야. 따라해봐. 자, 7 곱하기 7은 49. 언니 오빠들은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이들이 계속해서 주문을 외우자 마침내 난쟁이와 다람쥐가 나타났죠. 아이들은 행복한 얼굴로 케이크를 건네며 난쟁이와 다람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자 엄마는 따뜻하게 그들을 안아줬죠. 그녀는 마침내 가족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는 날이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다람쥐는 엄마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답니다.